all about you. 사랑했던 너, 아껴줬던 너. Say goodbye, oh say goodbye. 왜 아무 말도 못했니? 왜 나를 찾지 않았니? 그런 그런 눈물만. 그래 이렇게 아픈 건 결국 사랑이 아니야. 불러도 대답 없는 넌 내 사람이 아니야.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 내 자신이 속여보지만 난 아직 힘들어. 원망해 봐도 love you, 외면해 봐도 need you. 지금까지 너란 사람 내게 너무 지독해. 너란 습관은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. 아무리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멀어져가. 추억은 시간 앞에 별 수 없이 버려져가. 이게 버릇이 됐어 나도 모르게. 사랑했던 너, 아껴줬던 너. Say goodbye, oh say goodbye. 왜 아무 말도 못했니? 왜 나를 찾지 않았니? 그런 그런 눈물만. 아직 네 자리 비워놨어. 네가 준 반지는 끼고 있어. 익숙한 뒷모습만 봐도 나는 발걸음을 멈춰. 함께 듣던 음악이 들리면 내 심장은 멈춰. 시간이 갈수록 miss you. 문난 눈물을 닦아주던 tissue. 손에서 놓지 못해 널 아직 보기 못해. 제발 나를 데리고 가줘 나의 돈키호테. 잘못된 뭐 배설이 기다렸던 배설이. 혹시 네가 아닐까 시간이 멈춘 듯해. 그 자리엔 정말 네가 잠시 머문 듯해. 많이 내 방에 가득해. 떨려오는 마음 어떡해. 사랑했던 너, 아껴줬던 너. Say goodbye, oh say goodbye. 왜 아무 말도 못했니? 왜 나를 찾지 않았니? 그런 그런 눈물만. 한번 우연처럼, 두번 인연처럼 다시 만날 순 없을까. 보지 않았다면, 네가 미소 짓지 않았다면, 그래 그랬다면 널 사랑하지 않았을 텐데. 만약 힘들어도 참았다면, 그때 그 전화만은 안 했다면, 끝내 이별을 맺지 않았었다면, 이렇게 헤어지진 않았을 텐데. 가슴에 맺힌